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아 어색해. 이거 어렵네요. 쉽지 않죠? 네. 그 항상 이거를 그 저한테 뺏으려고 하더니 오늘 드디어. 나 안 뺏고 싶어요. 세종 씨가 오프닝을 했는데 아 쉽지 않네. 네 정식으로 다시 해주세요. 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33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개웅 씨. 드디어 다 모였네요. 엄청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개웅 씨, 뭐 아이는 지금 건강한가요? 아, 그 저번 방송에 순산이라고 하는데 네. 순산은 아니었고요. 아. 그러니까 아이가 성질이 좀 급한지 아. 그 마지막 검사 때는 제대로 있던 애가 날 때 거꾸로 돌아가고 발부터 그, 나왔어요. 예. 병원 도착했을 때 이미 발이 나와 있어갖고 긴급 수술 들어가고 겨우 났어요. 아, 어렵게 나왔구나. 네. 그게 나는 이제 진통 시작했어요라고 해서 바로 나왔길래. 그렇죠. 이제 병원 도착하자마자 30분 안에 나왔으니까 빨리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좀 수술을 저도 근데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제 아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금 어떤지 살펴보러 들어갔는데 의사가 나오더니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된다. 어 놀라셨겠다. 근데 지금은 아내도 아이도 둘 다 건강합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잘 먹고 잘 싸고 뭐 네.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예 네, 아들이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를 닮았습니다. 아,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거의 자랑심이 일어나네. 아. 개웅 씨가 거기 있는 동안 산후조리원 있는 동안 저희는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태준 씨 어디를 다녀왔죠 저희가?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다녀왔죠. 아 홍비 씨도 함께했죠. 그렇죠. 아 어땠나요 제주도? 제주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제주도도 좋았는데 음식도 좋았고 저희 우구파가 같이 함께했던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엄청 자랑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랑 엄청나게 하셨어요. 벌써 제주도는 봄이에요. 여기도 좀 따뜻하긴 하지만 제주도는 와 완연한 봄 날씨더라고요. 아 그리고 음식이 엄청 맛있습니다. 아, 네. 음식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제가 음모론을 제공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시기에 맞춰서 갔다 오신 거 아닙니까? 노리고 있다가 어떻게 알았지? 태정 씨 네. 드디어 저 언론 보도백서가 완성이 됐다면서요. 네, 아주 완성은 아니고요. 이제 가본이 나와서 몇 가지 이제 검토를 받고 바로 이제 인쇄 예정입니다. 아, 몇 쪽짜리나요? 75페이지 정도 됩니다. 아, 75쪽짜리. 네. 거기에 다 담깁니까? 이 네? 우리의 그 한마는 얘기들이 거기에 다 담기긴 합니까? 75페이지. 아, 뭐 담으려면 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부족하죠, 실제로는. 뭐. 그러니까 너무 생각보다는 짧네. 네. 두껍지가 않네. 네. 이거 그러면 뭐 판매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저희가 비매품으로 만들긴 했습니다. 비매품으로 그냥 논아 주는 거네요? 예, 그럴 예정인데 이제 예산 문제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 의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구원파 분들에게도 나눠 주는 거죠? 아, 당연히 나눠 드려야죠. 저도 한 부 줄 수 있습니까? 아, 예, 의논 해 보겠습니다. 구원파는 나눠 주고 망설이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죠? 네. 네. 아주 1년만은 아니고 이제 두 달 만인가요? 1월 달에 하고. 1월 초에 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때는 저희가 없었던 타이밍이니까 네. 저희 미국에 있었죠. 네, 네. 오늘 참가 팀은 몇 팀이나 됐나요? 역대 최대였습니다. 우와. 62 군데 지역에서 62 팀. 네. 국내에 40팀, 해외에 22개 팀. 해외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최초로 해외에서 1등 했습니다. 우와. 어딘가요? 짜자잔. 1등 발표를 하겠습니다. 공동 1등인데요. 우선 강남구역. 강남구역. 네, 94점. 우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뉴욕 팀. 미국 뉴욕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해외로서는 처음이죠. 아, 뉴욕 분들 축하드립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네, 엄청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실시간으로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영어하고 한국어가 동시에 돼요. 아, 통역도 함께. 아니요. 이미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딱 클릭해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와, 대단한 시스템이네. 네, 그거 만들려고 좀 힘들었습니다. 아,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각 이 한국 시간으로 저녁 밤 10시에 전 세계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62개 팀이 들어와가지고 네. 뉴욕하고 강남이 1등이 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제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 그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도행전이 쭉 사실 저희가 세월호 이전에 진행됐던 퀴즈가 1년 지나서 이제서야 마무리된 거예요. 네. 그 전에 1장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서야 끝낸다는 게 참 또 기쁘지만 서글픈 상황이 또 있긴 하네요. 저도 뒤쪽에서 좀 문제를 풀어봤는데 아우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어렵더라고요. 아, 절대 맞출 수 없는 문제도 꽤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내고도 못 풀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퀴즈 대회는 언젠가요? 이제 두 달 후죠? 아, 두 달? 네. 아, 두 달 후에? 네. 범위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저도 좀 공부 좀 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난 방송 앞전에 한 주를 쉬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했다가 불발이 돼가지고 두 주 만에 저희가 등장했는데 그래서 게시판 글이 조금 많이 많았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씨가 먼저. 네. 우선 당첨자를 발표하기 전에요. 안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는데요. 이 30회 당첨자 중에 미주파님 주소하고 이름을 남겨주셨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서 아직 물을 발송을 못하고 있답니다. 다른 분들도 당첨되신 분들은요 주소 이름 그다음에 연락처를 꼭 적어주십시오. 전화번호 좀 남겨주십시오, 미주파님.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당첨 발음이 안 됩니다. 당첨자를 발표해야 되는데요. 32회. 네, 오구파 32회. 1번이 청도소녀. 내가 우리 안에 있음에 감사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청도소녀. 그다음에 차돌박이. 차돌박이. 어느 겨울날의 추억. 어느 겨울날의 추억.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둘 사연 중에 하나 뭐 읽어 볼까요? 그럴까요? 자, 이번 사연은 우리 오랜만에 나온 개웅 씨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개웅 씨 목소리 예. 듣고 싶었어요. 차돌방이님의 어느 겨울날의 추억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시간이 없어 며칠에 걸쳐서 팟캐스트를 들었네요. 제주에 가셨다 하여 농장 식구들이나 최근 집회에서 해결된 분들 이야기가 나오려나 했는데 타이틀이 제주도 몽테 크리스토 백자? 몽테라는 공간이 저처럼 예술이나 명품의 문외한인 사람에게는 그저 신기하고 예쁜 것들이 많은 곳일 뿐이었고 진품, 고가, 명품이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마다 평소 친근하게 접하는 것이 아닌지라 조금 불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픈할 때 주신 씨가 향아 향내음아였다니 생각해보면 어색하지만 어쩐지 으슥한 그 공간에서 이방인 친구 회사 동료와 카페를 구경하고 좋은 음식과 음악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유기농 음식과 운동, 매매 시기, 넥클리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네요. 어떤 동료는 그곳에 열린 건강 세미나를 듣고 부부가 같이 넥클리어를 해서 오랫동안 안 생기던 아이가 생기기도 하였죠. 이 공간에서는 과연 될까 싶은 일들이 참 자연스럽게도 생기는구나 했었는데 백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짜 좋은 음식, 진짜 좋은 음악, 진짜 좋은 작품들과 진짜 좋은 게 뭔지 아는 우리 식구들이 꾸려간 공간에서 그랬구나 싶네요.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스치는 밤입니다. PS 몇 년 전 외국에 유학 중인 친구가 잠시 한국에 왔을 때 같이 몽테에 갔었는데 평일 오후라 그런지 손님이 저희 둘 뿐이어서 전세낸 느낌? 좀 어색한 기분이었는데 백장님이 몇 분과 같이 나타나셔서 기타도 쳐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신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참 감사했는데 편찮으시다 하여 마음이 아프네요. 부디 그곳에서 낙이 속은 간수 빼듯이 몸에서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 더 힘찬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몽태에서의 추억하고 네클 이야기도 해주시고 네.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분께는 무리암닌 음료 산소가 살아있는 뉴 글라스의 한 박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이런 걸 비밀글로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찬송가 사연입니다. 네, 홍미 씨 찬송가 사연 많이 올라왔죠? 네, 많이 올라와서 오늘 투표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게시판 투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뽑아주신 사연입니다. 네, 제목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글입니다. 작성자님 코코이시고요. 분류 작업을 하며 마음의 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찬송가를 듣는 중에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불러주며 참 많이도 울었던 그러나 이미 주님 곁으로 간 자매님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중한 병을 앓으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환자였고 당시 지인의 소개로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는 저렇게 될 때까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틸 수 있었을까 할 정도의 몸 상태였습니다. 이미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지만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이미 3개월을 넘어 1년이 다 되어가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세상의 끈을 놓지 못하고 그 많은 고통 속에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는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 곧 복음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스코알렌, 알콕시를 먹이며 참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살아왔던 세월, 그 죽음을 앞둔 고통스러웠던 삶이 어찌나 마음이 아팠던지 같이 울기도 많이 하고 그때 저는 이분에게 내가 알고 있는 소중한 것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서도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곳으로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식구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지역 식구들은 물론이고 먼 거리 마다않고 토론토, 시카고, 뉴욕에서 오셔서 그분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호스피스로 가기 전 말씀을 다 듣고 상담을 하는 중에 이제 죄가 다 사해졌으니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며 고통으로 언제나 일그러져 있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 후 병세는 더 악화되어 호스피스로 옮겨지고 많은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독한 진통제 주사로 하루하루를 버티다 잠시 정신이 있을 때는 한 번씩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모임 식구들과 교제도 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보고 싶어 했던 그분의 생각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찡하고 눈물 나게 간절했던 그 자매님의 마음이 전해집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쉴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찬송을 불러주며 참 많이도 울었네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아우, 내용이 절절합니다. 그러게요. 예, 이거 찬송가 가사 들으면서 다시 곱씹어 보면 눈물 날 것 같네요. 네. 이게 저는 이분 사연 중에 그분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고자 했다. 네. 하루라도. 이 내용이 안타까운... 너무 절절하네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이 하루가 남한테는 좀 소중한 하루였구나 생각했어요. 이분에게도 저희가 태종 씨 뭘 보내드리죠? 아, 심층수 워터인 워터 한 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내용 보니까 꼭 외국에 계신 분 같은데. 해외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국내에 계신 분한테 주소를 주시면 그분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12시를 부쩍 넘어갔어요. 네, 새벽 12시죠. 네. 아우, 몸이 무지하게 찌뿌둥합니다. 이렇게 찌뿌둥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생각납니까? 아, 우리 박 팀장님이 나오셔야죠 이제. 박 팀장님을 불러주세요. 박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생활 속의 10분 운동 박 팀장입니다. 아까 박 팀장님 그 이 성경 퀴즈 대회 사회를 보시던데. 예, 돌발 퀴즈. 인기 난감합니다. 너무 그 열기가 뜨거워서 예. 제가 굉장히 이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진행은 하지만 좋아는 하시는데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예. 자, 그런 분들 지금 돌아가실 때 10분 운동. 예예. 오늘 그 운동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몇 주 전에 구역을 나갔는데 구역에 계신 어떤 분이 손이 이제 굳어가는 문제가 있었답니다. 손이 굳어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랑 이런 걸 하려고 그 다음 날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못 가서 팟캐스트를 듣게 된 거예요. 팟캐스트에서 운동을 손으로 하는 운동을 이제 손 마침. 네, 마침. 그분이 우연히. 네, 우연히 마침. 마침 손하고 관련된 운동을 한 타임에 그걸 듣고 그 운동을 하고 병원에 안 가고 좋아진 거예요. 좋아요? 그 운동이 손가락 걸어 당기기하고 잼잼 이 두 가지만 했는데 그 간단한 운동을 손이 굳어진 게 풀어졌다고 너무 좋다고 저한테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도 이거 하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저도 너무 놀라서 우리가 하는 운동이 어떻게 보면 좀 작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당기기. 손가락 걸어 당기기. 알겠습니다. 다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잼잼 또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제 문제를 하나 내겠는데 혹시 사람이 1층이나 2층에서 1층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2층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계속 한 뭐 10년, 20년 살게 되면 어느 층에 사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2층. 1층 아닐까요? 1층. 1층은 왜 그럴 것 같습니다. 땅하고 가깝잖아요. 예. 2층은 왜 그렇죠? 2층은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하여튼 운동량이 많아질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원하는 답을 둘이 짰습니다. 그건 아닌데 이제 제가 운동 관점으로 보니까 이제 땅에 가까운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운동 관점으로 봤을 때는 2층에 살게 되면 2층을 하루에 수십 번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대부분 걷기를 하게 되면 골반 자체가 앞으로밖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두 계단 걷기입니다. 두 계단 오르기. 두 계단 오르기. 예예. 한 계단은 올라도 이제 되긴 하는데 두 계단 오게 되면 골반이 많이 틀어지게 되죠. 발을 들어야 되죠. 높이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대부분 앞으로 골반이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는데 두 계단씩 걷게 되면 골반이 많이 틀어져서 특히 골반 주위의 혈관이나 신경이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 많이 주겠죠. 이게 허리 아플 때도 이거 하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박 팀장님 운동은 그냥 장소 불문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계단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이 밤에 두 계단을 오르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여기서 직접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생활해 보면 뭐 지하철 타거나 아니면 집이 아파트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계단이 있는 게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두 계단 오르기. 두 계단씩을 하게 되면 그때 운동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럼 운동은 간단히 두 계단을 오르면 되나요? 그렇죠. 한 계단보다 두 계단을 올라서 골반을 많이 틀어주게 해주는 그 운동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예전에 네클리어 센터가 선릉에 있는 15층 건물에 있었고 거기로 올라갔나요? 예, 저는 저도 이제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예, 가슴 뛰는 삶을 살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15층 오르면 예, 15층을 오르면 가슴이 터질 듯하게 예, 움직이는데 가슴 뛰는 게 심장 터지는 사람. 아무튼 비슷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가슴 뛰는 하루를 시작하고요. 또 저희 집이 아파트 13층입니다. 네. 역시 가슴이 뛰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가슴 뛰는 하면서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들어갑니다. 와, 멋지다 삶이. 예, 예, 삶이 그렇게 멋지게 가슴 뛰는 삶 됐는데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몇 층인가요? 예, 역삼동에 있는 3층으로 네클리어가 이전을 하게 좀 돼서 좀 덜 뛰겠네. 요즘은 가슴이 많이 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계단이 보이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계단을 두 계단씩 오르는 걸 꼭 하시면 계단을 보면 피하지 말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단을 오를 때 이제 방법이 반드시 그 앞꿈치로 올라가야 됩니다. 전체로 발을 딛고 오르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딛고 그렇죠? 올라가야 훨씬 도움이 된답니다. 왜 그런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예, 예. 훨씬 누구한테 그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훨씬 도움이 된답니다. 예, 오늘 운동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짧습니다. 간단합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예, 오늘 좀 늦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0분 운동 박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갔는데 거기서 녹음을 하나만 한 게 아닙니다. 개웅 씨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내용을 몰라요. 녹음을 여러 개를 저희가 또 왔는데 네. 잠시 후에 그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중 씨 네. 무슨 내용이죠? 아주 맛있는 먹거리 내용입니다. 저희가 제주도 남쪽 바다 표선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묵었는데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쵸. 이 맛있는 게 원조하고 어디가 같으냐 하면 한술 더 맛집. 역삼동에 네. 개웅 씨가 맨날 자랑했었던. 이건 뭐 놀리는 방송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아침에 식당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식당 안쪽에 있는 이 주방 엄마들이 있는 방을 습격을 했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이 같은데? 네, 먹거리 엑스파이. 맞아요. 논란이 시끄러워. 갑자기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낑겨 앉아서 그냥 대화를 한 거예요. 네. 낑겨 앉아서 드신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드시진 않았고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젓가락질 소리 그리고 문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뭐 반찬도 가져오고 뭐 누룽지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수한 사투리. 누룽지 먹고 싶었는데 안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문 소리 끼익 하는 소리. 그다음에 마지막에 밥 먹고 마지막에 긁어 먹는 소리. 까까까까까 이런 소리.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화하는데 옆에 분하고 대화하시는 소리. 네. 녹음하신다 얘기 안 하셨어요?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엄청 자연스러운. 네, 저희가 그냥 조용히 핸드폰 들고 몰래 숨겨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이렇게 잡음들이 많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대화 속에 제주도 이 맛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홍비 씨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하죠. 저는 그때 안 들어왔거든요. 예. 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엄청 멋있는 음식 주시고 조촐하게 식사하시네요. 우리도 있을 건 다 있어요 여기. 정말 맛있어요 음식이. 다들 맛있다고 그러고. 음식이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각? 아니요. 각각. 그러니까 우리는 손님이 한 사람이라도 한 다섯 여섯 명은 있어야 돼요. 밥 하는 사람, 국 끓이는 사람, 또 반찬도 뭐 이거 한 사람, 저거 한 사람, 이거 한 사람. 담당 반찬을 다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 하기가 맛있는 이유인지 한꺼번에 해서 쉬우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해놓은 음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항상 음식을 하는 거. 저는 그것이 비밀이에요. 손님이 한 분이 오셔도 그 자리에서 음식 하신 분들이 동시에 시작을 해서 바로 갔다. 이제 요즘 저기 서울로 엄마들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네.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 세 사람이서 그냥 이제 막 했죠 이제 한 세 사람. 아 서울이면 서울 역삼동 맛집 네. 말하는 네. 거죠? 한술동 맛집. 아, 거기에 그분들이 사람들이, 이분들이네. 그렇죠. 아. 네,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여기 손님이 이제 많이 저기 오고 할 때는 네. 또 그 사람들 내려와요. 언니도 이제 아, 내려와요. 같이 이제 한 3명 정도 내려와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끼리 올라가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거의 뭐 두세 사람에서 맛있는 음식 비밀 또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첫 번째는 즉석에서 한다. 그것은 그날 그 한 사람이 와도 우리가 직접 담은 액젓. 아 직접 담은 액젓. 네. 그 멸치 바다에서 바다에서 네. 잡아와서 직접 우리가 탄산수에다 헹궈서 아. 젓갈을 담거든요. 그래갖고는 지금 액젓으로 옛날에 우리가 막 조미료 저기 하다가 어느 날 아, 우리 조미료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는 그러자 해갖고 그때부터 이제 유기농이 시작했거든요. 아. 한 몇 년 됐죠, 이제. 그랬고, 그, 이제, 근데 뭘로 맛을 내나, 막, 그냥 걱정이 돼 죽겠더라고요. 그 나물 같은 것은, 그냥 한 번만 걱정이 돼 죽겠더라고요. 근데 마치 우리 액젓이 그때, 이제, 이제, 젓갈 담아가지고, 이제, 그, 저기, 박은, 강목에다가 한 다섯 여섯씩 걸러요. 걸르면, 이제, 하얀 액젓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했더니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액젓이 조미료 대용으로 우리가 지금 아~ 이제 국 끓일 때나 다른 음식 모두 할 때 액젓 조금씩 넣고 또 이제 빗간 보통 식당들이 잘 나가는 식당들에 이렇게 맛있는 비밀이 뭐예요? 그러면 신의 한 수가 조미료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네. 직접 담근 네. 유기농 액젓이네. 액젓으로. 우리가. 그리고 자기 맡은 것에 최선을 다해서 맛을 내라는 거죠. 아, 세 번째는 인주 그러니까 담당이 따로 계시네요. 아, 네, 그러니까 아, 이제, 따로 이제 거기가 이제 뭐 소스나 또 이런 저기를 이제 언니가 이렇게 저기 하는데 거의 뭐 튀기고 뭐 그러는 것은 또 이제 또 그 담당 이제 그 사람이 아. 그런 거 이제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나물 무치고 뭐 저기 하고 하는 사람 또 저기 하고 또 뭐 국 끓이고 또 이제 밥 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뭐 하다못해 이 김 하나를 저기 해도 따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럼 메뉴 개발하실 때도 이 메뉴가 이제 레시피가 다 나오면 그거는 그분이 담당해야 아니면 다른 분들도 같이 공유해서 다 맡겨줘요. 각각. 언니가 이 사람이 이런 거 이런 분야는 잘하더라. 언니 머리에 있어요. 그냥 쫙 맡겨줘. 이건 이건 하시오. 이건 하시오. 이렇게. 아 아까 주방장 제일 대빵 언니. 그 언니가 다. 그러니까 그 언니가 두 가지. 그 언니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저기가 있어요. 그게 진짜 그 알고서 주시는 저기더라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느닷없이 이거 이렇게 해라. 지난 얼마 전에 집회 때. 유채를 저희가 이제 생으로 요즘 막 그 달거든요 유채가 겨울이라 그래서 생으로 이렇게 이제 전 나가고 그랬거든요. 시간이 다 됐어 이제 밥 먹으러 올 시간이. 근데 저보고 유채 삶아서 묻혀라 그러는 거예요. 시간은 한 5분인가 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저기를 해요 속에서 그냥 막 그냥 이런 게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뭐 어떻게 그래서 그냥 묻혔어요. 삶아가지고 삶아에 묻혔는데 제가 맛을 먹어봤더니 그게 들어가는 것은 액젓하고 마늘하고 참기름 깨밖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거든요. 너무 달고 맛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가서 언니한테 가서 나도 모르게 언니 죄송해요. 아 언니 미안해요. 너무 맛있다고. 생으로만 이렇게 먹다가 삶아서 묻히니까 언니 너무 맛있어요. 언니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즉석에서 막 해갖고 이제 또 나갔거든요. 여기 나오는 회는 네. 이 뒤에 양식장입니까? 바다에서 그 여기 이제 그 저기 하는 동네 분들이 낚시꾼들이 잡아가지고 이제 그 보관하는 거네. 아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고 그럼 전부 다 자연산이네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이제 새끼들 이렇게 이제 가좀 돔 같은 거 새끼들 가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키우고 키워주고 그렇게 하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쓰는데. 키우는 과정도 이 거실을 사요. 사료를 이렇게 생선을 사요. 생선으로 생선 이렇게 인공으로 완전 그런 금속화 또 크릴새우 크릴새우 사료가 아니라 크릴새우 나가면 얘기. 자연산으로 해서 네, 그냥 네. 자연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생제나 이런 거는 전혀 안 쓰죠. 낚시꾼들이 여기다 보관도 할 수 있죠. 네, 자기들이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팔고. 잘 본인들이 그냥 여기다 넣어놓고 다시 갖다가 팔고. 네, 우리가 빌려줬죠 이제. 항상 싱싱하게 쓸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자연산 고기들의 호텔이네. 그렇죠, 네, 호텔이에요. 호텔. 뭐가 서로 윈윈. 아니면 펜션. 네. 요즘 이시들이 바다가 오염이 많이 돼서 오히려 여기서 정화시켜서 나가는 거죠. 여기 있는 물은 그러면 깨끗한 바닷물에 정화해서 지하. 여기 지하수. 지하수요? 지하수? 엄청 깊이 팠어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 굉장히 좋은 물이죠. 보통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냥 하는 것 같던데. 아니고 근데 여기는 지하수. 근처에 거의 양식장이 없어요. 우리 집 그러니까 진짜 여기 물이 맑고 좋아요. 그리고 그 물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먹는 물도 엄청 좋대요. 또 오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물 검사를 하면 너무도 안성물과 부족하고 그럴 정도로 여기 물이 좋다고. 이 음식에도 물맛이 또 영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든 게 다 모든 게 전부 다 다 저희가 내야 돼요. 여기는 서울 같지 않아서 한라산이 직수로 해갖고 그 직수관이 그래서 더 물이 좋은 거예요. 요런 채소류나 야채류는 전부 다 저 이 청초가 돼서 오는 거죠?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건 청초밭에 거고. 직접 농사 지어서 하는 네, 거든지 아니면 청초가 뭐, 돼서 오고. 브로콜리는 뭐 우리가 농사 진 거. 그럼 여기 있는 건 100% 유기농이겠네요? 100%. 내 손으로 만든 유기농이네. 우리 많이 지어요. 고추 농사, 뭐 마늘 농사 이런 거 다 우리가 지어갖고 해요. 배추, 무, 뭐 그런 김장 그랬죠. 그런 거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우리가 이제 못하는 거 우엉이니 뭐 다른 거 그런 것들 이제. 가방에 닭강정이 나왔던데 그럼 그 닭은? 우리가 키운 거. 직접 키운 그 닭 키우세요? 조금만 저기 내려가 한두 번 거기도 들려보세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키우는 거. 그래서 계란도 네. 우리 계란이 사람들이 우리 계란이 너무너무 비린내도 안 나고 너무 좋대요. 근데 이제 거기 사료 저기 할 때 그것도 유기농 사료로 이제 하거든요. 사료 할 때 EM 예. 이 EM으로 뭐 저게 발효시켜서 뭐 주고 해서 주고 그런다 그래요. 거기 다 키우는 거 약재로 만들어 갖고 키우는 아 다 키우는 담당분 따로 계시군요. 네. 그 집이 따로 있어야 되니까 네, 네. 언니가 간호사인데 그걸 다 키우는데 약재로 해서 먹이고 이렇게 욕즙을 담그고 욕즙도 담아가지고 욕즙 담그고 약 그러니까 계란에서 냄새가 안 나서 사람들이 계란 왜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맛있냐고. 그러니까 계란이 틀리잖아요. 네, 네. 다른 데 파는. 네, 네. 계란을 못 먹었네. 어저께 계란 못 먹었어요? 네. 생계란 하나 먹었네. 아, 먹었다 먹어. 첫날 와가지고 우리 달걀 엄청 먹었다. 계란 아, 삶은 계란? 삶은 계란, 삶은 계란. 맞아, 맞아. 하얗게 생겼던데. 완전히. 한 5개, 6개 먹었다. 엄청 먹었어요, 엄청. 맞아, 맞아. 그제 처음 와가지고. 근데 저는 여기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소렐. 소렐 무침. 그거 뭐 비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데도 없어요. 소렐만은. 아니야. 아무데도 없어. 소렐도 유전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풀인 줄 알아요. 그게 엄청 먼저 나왔어요. 아, 소렐이 그러면 그래, 잘 모르는 거네요? 우리 조카가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집에서 갔다가 묻혀놨는데 이 맛이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만 소렐을 먹은 것 같아요. 제주도 소렐이 맛이 다르군요, 그러면. 아니, 아니 해풍이 아니고 해풍. 자연에서. 자연으로 나는 것하고 키우는 그린하우스하고 다르구나. 우리가 낳은 걸 밭에다 뿌리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것하고 틀리더라고요. 아. 소렐이 새콤한 맛이 나거든요. 새콤한 맛이 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농장에 가가지고 그 어쩌다가 그 소레를 좀 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 먹지 하고 삶아봤거든요. 근데 팔팔 끓는 물에 이제 나물처럼 묻혀보려고 딱 넣었는데 완전히 다 새까맣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봤더니 이게 새콤하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다 넣으니까 완전히 녹아버리더라고요. 파래,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했는데 거기 마치 자연 뭐 그 교장 선생님. 이엠. 내가 나가쳐줬어. 아니야, 그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그 자연. 그게. 자연농법 하는 그 선생님. 그분이 이게 학교. 소렐이라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게 뭐라 하더라? 뭐라 하더라고. 근데 이 소렐이라 허브가에 소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나, 그러면 센 걸로 한번 해 먹어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양념을 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냥 좀 저기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양념을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데는 없구나. 없구나. 아니 육지에도 있긴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 제주도 사람들도 소리를도 모르고 번행수도 몰라요. 다 풀인 줄 알아요. 우리가 번행수로 바닷가로 줄로 몰라요. 바닷가로 이렇게 하면 번행수는 원래 바닷가에 짠 저기거든요. 근데 번행초는 동의보감에서 나왔지만 위에 안 좋은 분한테는 아주 최고라거든요. 번행초가. 근데 우리가 막 하루 다니니까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공닭 주려고요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공닭 주려고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모르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소리. 아이고 이제 우리 때문에 많이 알아갖고 올레꾼들이 다 뜯어가고. 올레꾼들. 요즘은 뭐 이 번행체가 뉴질랜드에서 개시금치라 하는데 위암 치료제로 약초. 소레라고 번행초하고 비슷한가요? 아니에요. 소레는 새콤한 맛이. 아니 소레는 제가 기억나는데 번행초 기억나. 번행초는 모르겠. 태준 씨도 모르겠. 나물. 약간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갖고 두툼해갖고 우리가 집. 내가 하나 가져볼게. 번행초는 나물을 묻혀서. 아 그럼 번행초 무침도 여기만 있는 거예요? 육지보다는? 육지는 아예 없고. 제주도 사람들 나 아, 그렇구나. 아이고 또 어디 있었나? 이게 번행초. 아 이게 번행초구나. 이거 날걸로도 먹어요? 날걸로도 먹어요. 저기 위에 앉은 시분한테 위에 앉은 그때 생으로 즙을 내가지고 이런 과일 사라다에 섞어서도 먹어요. 네. 이거를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날것으로 날무침으로 해서 나오나요? 아니요 우리가 무슨 데쳐가지고 데쳐서 나오는 거구나. 나무 약간 짭짤한. 그러니까 이것은 짭짤한 맛이 있어. 근데 이것은 이 바닷가 이런 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맛이 틀려요. 이 밭에다가 소래 자체도 좀 특이하지만 허브 식물이지만 그 무침, 네. 양념, 양념 그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거 너무 맛있잖아요. 그건 노하우인데. 알아봅시다. 아니, 아니 뭐 들어간다는 건 말해줄게. 네. 그거 이제 그 아, 저기가 네. 있는데 간단해요. 간장, 진간장하고 네. 식초하고 네. 설탕하고 고춧가루. 그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요. 그 네 가지로 그 맛이 나는 네. 거예요? 오, 간장, 식초, 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 신기하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번행초는 액젓하고 참기름하고 이제 마늘하고 깨하고 그리면 들어가요. 액젓은 제주도 유기농 액젓. 그러니까 여기만 있는 완전히 조미료 대용을 하죠. 그럼 여기 이제 지금 남력수산이죠? 외부인들 구원파 아닌 분들도 와도 여기서 네, 골프 치러 오고 뭐하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와요. 우리 집에 한 번 먹고 간 사람이 소문을 냈어요. 입소문을 내가지고 막 이제 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이제 예약을 해요. 우리 집은 예약을 해야 돼요. 아 예약으로만? 네, 네. 이제 그냥 딱 와서 밥 주세요. 그러면은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약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아까 말했지만 즉석에서 이렇게 음식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 해서 예약을 하고 또 이제 밥만 먹을 때는 뭐 이렇게 집회 뭐 저기 세미나 손님 있을 때도 상관없는데 잠자고 이제 이러는 것은 이제 예약을 해서 저기랑 잠도 자고 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번 일 저기 하고 나서는 많이 줄었어요. 처음에 한 몇 달 동안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요즘은 좀 이제 이렇게 다시 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다시 오더라고요. 여기는 맛이 있어서 예 아무리 그런 손이 나도 네.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 다 같이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어 생생한데요. 시골 장터 갔다 온 느낌이죠? 좀 시끄럽긴 해요. 자랑할 때부터 알아봤죠. 이게 들으니까 너무 먹고 싶어요. 아유 저는 신의 한 수. 직접 만든 액젓. 아. 근데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저도 먹어본 기억들이 있는 맛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막 들으니까 생각나. 아 이게 아우 먹고 싶다 소리를 무침. 아 근데요 다른 데서 절대 흉내 못하는 게 손님 한 분이 와도 동시에 다섯 가지 요리면 다섯 명이 아. 한다잖아요. 오 그 말도 정말 대단해요. 네, 그 구원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요리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다는 아.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 음식이 먹고 싶다 꼭 제주도만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아 아닙니다. 우선 시간이 되신 분은 역삼동에 가셔도 되고요. 역삼동 어디입니까? 한술 더 맛집. 아, 개웅 씨가 자랑했던. 아니면 전화하셔도 출장 뷔페로 배달이 됩니다.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진짜 자기 돌이나 무슨 행사 있을 때 외부 음식 먹기 힘들잖아요. 아, 그때 웨딩도 여기서 했을 때. 그래서 이럴 때 오신다고. 이분들한테 부탁하면 안심하고 좋은 음식을 그러게요. 먹을 수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또 청초밭 자연 생태 농장인가요? 네. 여기도 저희가 취재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스팟 방송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2부 시간에는 정말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태종 씨, 궁금하시나요? 엄청 궁금하죠.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세요? 태종 씨 모르는 게 뭡니까? 태종 씨가 섭외했습니다. 태종 씨, 짧게 섭외 좀, 아니 저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아, 이분들이요. 우리 모임 굉장히 초창기에 시모직에서 이 구원을 받으시고 활동하셨던 분들인데요. 생생한 체험담을 아마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저도 태종 씨한테 잠깐 들었는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구원받으신 분들이랍니다. 50년 전에. 와, 상상이 가나요? 만나본 적 있나요? 50년을 안 살았나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도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세요. 경웅 씨 가지 마세요. 갈 것 같은데.